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서기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서기 습근평 동지. 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95돌세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귀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여 사회주의 새 중국을 일도세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인민이 중국 축세계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번영하고 중국인민이 행복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6월 30일 평양.